손을 잡아 어서 널 나에게 맡겨줘. Real life 바람을 타고 번져 시작은 작은 불꽃 타올라 뜨거워. 우린 저 멀리 먼 곳 같지 뛰어봐도 숨이 찰 때까지 열정 혹은 냉정 사이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니. What's your blood type of you? I'm blue. Yeah, what's your blood? 가져야 돼. 웃지 마, 긴장해, 다. 들어봐, 거친 파도 소리. 느껴봐, 내 심장 박동 소리. 따라.